영쪽 조선인민군 창건 85돌경축 주앙보고대회가 24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의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꾼들, 공로자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해외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무관들, 외국 손님들이 대회에 초대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용식 동지가 대회에서 보고,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당의 선군용도 따라 백성의 역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어 나갈 것이다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지난 85년의 역사는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 없이 혁명의 폭풍을 헤치며 당과 수령의 군대, 일당백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강화 발전되어 온 영광의 로종이고, 준엄한 반제 반미 대결전에서 백성을 떨치며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와 세계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온 위대한 승리의 연대기라고 밝혔습니다. 두 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족의 혁명 무력을 건설하심으로써 우리인민에게 자주적 운명 개척의 강유력한 보검을 안겨주시고 민족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담보하는 튼튼한 군사적 토대를 마련하신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자는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협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일찍부터 선군혁명용도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는 전군 김일성 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 임무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인민군대를 완전 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 발전시키시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또 한 분의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동지를 높이 모시어 주체의 건군위협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그의 백전백승의 용도 따라 백두산 총대를 억세게 틀어지고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영광만이 있을 것이며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 곳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